you're my bass, bass. You got the bass. You got the bass. Oh, yeah. They only only me. 날 다치게 해. 두 귀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. You are my bass. Wait, oh my mind. You got the bass. 지는 못할 비할 수가 없네. 어둠 속에서 넌 더 짙은 어둠이 돼. 넌 나의 darkest star. 다가서면 더 선명할 우리의 조화. You're my bass, bass, bass. 다쳐도 괜찮아. You're my bass, bass, bass. 우리 미쳐. 속에서 넌 더 짙은 어둠이 돼. 넌 나의 darkest star. 다가서면 선명할 우리의 조화. You're my bass, bass, bass. 다쳐도 괜찮아. You're my bass, bass, bass. 파고들어 더 깊은 곳 나 움직이는 bass, bass. 다친데도 난 앞뒤는 없어. 우린 서로 같이 하지 않음 가치는 없어.